네. 아, 김재동 씨가 오늘 저 무대 꽤 나오고 싶었었나 봐요. 네? 네. 아니, 저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옆 이쪽 소외된 지역에 앉으신 분들 있잖아. 네네. 네. 이쪽 분들이 네. 환호성을 지르기를 봤더니 김재동 씨가 벌써 소개도 안 했는데 나오고 싶어서 저 뒤에서 머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무슨 두더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망치로 때려야 될 것 같고. 네. 방송 참 재밌게 하시네요. 아이고 어쨌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리플을 달아 그랬네요. 주셨습니다. 네네. 자 사연 한번 네. 그러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분이 근데 자주 뵙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리플에 만족 못하시고 네. 사연까지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아이디가 순데렐라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네. 유명한 분이죠 이분. 유명합니다. 제가 군것질을 좋아해서 매점에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뭘 사 먹을 때마다 매번 한 녀석이 다가와 나 한 입만 이러면서 뺏어 먹는데 너무 얄밉습니다. 한두 번 그러면 괜찮은데 이거야 원 항상 그러니 정말 열받아요. 매점 들어가기 전에 뭘 먹을까 하는 생각보다 아 걔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평소 천천히 먹는 제가 걔랑만 같이 먹으면 가속도가 붙어서 마치 경쟁하듯 미친 듯이 입에 쑤셔 넣습니다. 염치 없는 제 친구 고쳐줄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정말 음악이 아깝습니다. 학창 시절에 충분히 이럴 수 있죠. 네. 이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 김현모 씨가 네.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김현모 씨가. 네. 김현모 씨라는 이름이 정말 친근합니다. 왠지. 쯧쯧. 당신 A형이시군요. 소심하긴. 이렇게 혈액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A형이 좀 소심한가요? 아닌가요?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O형이고 아니요라고 극구 부인하신 분들은 A형이죠. 자기 혈액형한테 소심하다는 얘기 듣고 삐치신 거예요. 소심한데요. 아니 그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몇몇 A형 네 분이 일어나셔서 저쪽 계단에 앉아서 아니요! 아니요! 근데 혈액형에 네. 네. 따라서 뭐 네. 성격을 이렇게 네. 분류해놓은 그런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뭐 맞을 때도 있는데 틀릴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요. 틀릴 때도 많고 또 뭐 네. O형이라도 뭐 AO, BO 이런 게 서로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뭐 O형 안에도 A형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예. 뭐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혈액형이면 예. 그게 세상에서 최고죠. 예. 내 몸 안에서 흐르기에 가장 적합한 피니까 신이 흐르도록 만들어 놨을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뭐 그 혈액형으로 성격 따지고 그런 건 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네. 뭐 이거 통계니까 예. 뭐 네, 통계니까. 예. 네. 다음. 다음 역시 또 간단한 리플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리플의 특징은 이제 앞뒤 재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이디가 제동아 밥 먹자라는 그래서 아이디가 단순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해결책도. 저기 힘드시더라도 한 입에 다 넣으세요.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간단하죠? 저거 한 입에 다 넣으시면 한 입 넣고 우물물거리고 있는데 한 입만 이러면 뭐 뱉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확실하네요. 확실하죠. 뭐 아무리 큰 거라도 한 입에 다 확 넣으라는 거죠. 막 우걱우걱우걱 이렇게. 그럼요. 아우 누구 한 분 생각이 나는데 이름을 얘기하지는 못하겠네요. 누구 한 분이 얼핏 스쳐 지나가는데 말이죠. 그분이시겠죠. 아유 그분요. 네. 아유 밥 한 공기를. 자 이번에는 봅시다. 자 아이디가 그 양말 고양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양말 고양이. 나는 양말 고양이. 네. 진짜 무슨 노래를 해도 슬프다. 네. 나는 양말 고양이. 그 전 선천적으로 진짜 목소리가 떨려가지고 무슨 노래를 해도 좀 슬퍼요. 네. 뭔 노래를 불러도 슬프니까. 슬퍼. 네. 뭐 하여튼 뭐. 네. 뭐 어쨌든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예, 양말 고양이. 예, 양말 고양이님이 예. 달아주셨습니다. 어, 님도 저처럼 극한 상황의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셨군요. 자기도 겪어봤다 이거죠. 막대 사탕을 먹고 있는데 사탕 무슨 색이냐고 물어보길래 무슨 색인지 보려고 입에서 꺼낸 순간 친구가 그 사탕을 뺏어간 적도 있어. 이게 바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환경의 현실이오. 슬프다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야, 이분 정말 독한 친구 만났네요. 야. 안 뺏기려고 막대 사탕을 이렇게 입에 넣고 있었는데. 왜 그 무슨 색깔이야? 응? 네. 오, 강력한데. 야, 강력합니다. 네. 다음은 아, 네. 아, 이제 뭐 점점 지독한 리플들이 많습니다. 예. 홍현지 씨가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요즘은 또 실명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주세요. 그 친구에게 별명을 지어주세요. 한입만으로. 매점에 가서 그 친구를 먼저 찾아서 어이 한입만 나 뭐 사먹을 건데 한입만 줄까? 화장실에서 만나면 어이 한입만 일본이야? 뭐 이렇게 항상 부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깨달을 겁니다. 조금 너무 조금 그죠? 너무 예. 여기 마지막에 네. 이 박광실 씨가 아, 달아주셨네요. 달아주신 리플이 네. 있는데 네. 이걸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읽어주세요. 박광실 님이 달아주셨습니다. 당신이 그 친구의 100배는 더 지사한 것 같습니다. 그 한 입 주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도 마세요. 친구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뭐 인디안 속담에도 그런 게 격언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란 내 슬픔을 자신의 등에 지고 가는 자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슬픔을 대신 등에 지고 가려면 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슬픔을 등에 대신 주고 걸어가 주려면 그쵸, 뭘 먹여야죠. 힘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슬픔을 내 슬픔을 들어간 친구에게 또 등에 지고 가는 친구에게 내 먹을 것 조금 나누어 주고 네. 또 그 친구의 슬픔 내가 조금 나누고 그러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리플 달아주세요. 네. 김재동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